공존의 땅 부탄으로 떠난 채식 여행 2부를 방송하겠습니다. 부탄의 채소 요리 방법은 어떤지 또 그 요리는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보통 채소를 먹더라도 익혀서 먹기도 하고 생으로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데쳐서 먹는 건 나물로 먹고 생으로도 무쳐서 먹기도 하고 그냥 먹기도 하고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듭니다. 근데 부탄 같은 경우에는 그 채소를 먹더라도 일반 식당에 가면 다 요리를 해서 나왔어요. 요리라는 게 다 뭐 볶거나 찌거나 익히는 거죠. 익히지 않은 채소는 별로 없었어요. 아, 익히지 않는 게 없다. 그래서 근데 채소를 먹더라도 자연에 가깝게 먹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 채소를 먹더라도 숙소에 있으면 아침하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생채소를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 채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름에 많이 먹는 양파하고 그리고 토마토, 고추, 감자, 이런 게 익숙하게 보였어요. 호박이랑 오이도 보이고. 한국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대신 유기농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작고 신선해 보였던 거죠. 한국의 시장이나 마트에 있는 바나나는 완숙되지 않은 형태, 탱탱해 보이고 그죠? 약간 푸른 기운도 보이는 바나나인데 저희가 산길을 이동하면서 곳곳에 그런 노점이 있어요. 노점? 노점에 많이 파는 게 바나나하고 옥수수. 옥수수를 팔았었는데 바나나가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 완숙된 상태에서 꺼뭇꺼뭇한 기운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완전 완숙된 걸 먹으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이제 한국에 같은 경우에는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그 양념류 또는 조미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부탄에서의 그런 조미료는 무엇을 쓰고 있나요? 우리는 보통 발효 음식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소금 간을 하고 향신료나 기름을 써서 그런 요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부탄 여행을 하러 갈 때는 음식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그런 것 같네요. 우리가 쌀은 사실 현미가 아니더라도 그때만 먹어볼 수 있으니까 알랑미를 좀 드셔야 될 것 같고요. 재밌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뭉쳐서 먹어보시는 재미. 그 영화에서 봤습니다. 손으로 뭉치는 거. 그거 우리 청취자분들 꼭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채소는 여러분들 주로 기름에 볶는다고 하니까 생으로 드시고 싶은 분들은 사전에 꼭 그 음식을 시키면서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먹는 것 중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꼭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거는요. 부탄이 불교 국가지만 치즈나 우유는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채식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부탄에 가실 때 꼭 치즈와 우유는 빼달라는 말, 또 비행기 탈 때에서도 기내에서도 이런 말씀을 꼭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부탄은 낚시도 동물을 먹기 위해서 죽이는 것도 금지된 나라다고 하니 우리가 동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영미 대표님이 말씀을 처음에 하신 것처럼 동물과 공존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부탄에서의 이런 살아있는 생명체들과 어떻게 공동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채식을 하는 게 건강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은 선물로 오는 거고 다른 동물들이랑 공존하고 싶어서 맞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채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부탄에 갔을 때 저희가 거기서 여행 중에 계속 그리고 매일 느끼는 느낌이 그냥 같이 산다는 느낌. 사람과 같이 동물이, 산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이 되는 느낌. 호텔과 식당 그리고 길 곳곳에 그냥 누워있어요. 개들이 개들이 누워있어요. 식당에도 누워있고 차 밑에도 누워있고 그리고 이제 밤에 낮에는 차들과 사람이 많아서 마음대로 못 다니는데 밤에는 사람들이 자잖아요. 그러면 차는 주차시켜져 있고 그러면 개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막 놀아요. 아, 개들이 모여서 놉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합두덕에 노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개 짖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들이 네. 오는 거죠. 네,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 중심인 거죠, 사실. 네. 낮 동안에 개들이 양보했던 거죠, 사람들한테.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밤부터 새벽까지는 개들의 세상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온 세상을 지키는군요. 예. 광장에 모여서. 아, 예. 무리로, 낮 동안에는 무리로 있는 모습이 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네. 밤에는 무리로 모여서 막 놀고 약간의 개 짖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서서히 이제 아침이 시작되면서 사람과 차가 나오면 흩어져서. 아, 예, 지금 예. 제가 잠깐 상상을 예. 해봤는데요. 예. 우리 도시 속에서는 상상도 예. 할 수 없는 들깨, 우리가 영화나 예.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예. 그런 상상을 하게 됐어요. 예. 들깨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운 들깨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 집에 예. 막 묶여있고 애완견인 이런 강아지들이 예. 밤에 예. 광장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 이렇게 예. 상상을 해야지만 될 것 같아서 예. 정말 부탄 가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드는데요. 우리나라의 네. 그 개들이 짖는 소리랑은 다른 거죠. 아. 이게 묶여 있거나 갇혀 있어서 네. 그렇게 짖는 게 아니라 아. 그냥 대화로서 나는 사람하고 사람 소리랑 다른 개 소리인 거죠. 아. 개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네네. 어떤 대상을 무서워해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예, 예. 그리고 눈빛이 그냥 순해요. 아.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라 네네. 예, 예. 길에서나 호텔에서나 뭐 식당에서 그렇게 모여서 또 그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태초에 개하고 소하고 사람이 있었던 거죠. 아, 사람만 네. 위한 세상에 개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렇군요. 네. 네. 부탄을 다녀오신 분들이 자연에 감탄을 하고 그리고 동물들이 많이 보이는 그에 대해서 향수를 가지고는 아 좋았다 네. 이 느낌을 하는데 저는 그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네.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일단 부탄이 불교 문화권이기도 하고 네. 다른 불교 문화권에서는 불교를 문화로 가지기도 하지만 도축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아. 부탄에는 도축이나 낚시가 금지되어 있어요. 네. 고기를 먹긴 하지만 먹기는 해요. 부탄 사람들도. 그런데 인도에서 수입된 형태의 냉동 고기나 아. 말린 고기를 먹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런 고기들도 판매가 안 되는 기간이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살생의 기운이 없는 게 아. 그래서 살생이란 건 다른 동물을 해치거나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 부탄이라는 나라 전체에 그런 살생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평화와 공존의 느낌이 사람들은 자연에서 오는 느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예, 일단 동물을 죽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많이 평화의 느낌을 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한테. 네.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하다 보면 예. 많은 책을 쓰신 분들이 예. 부메랑이라는 그런 예, 단어를 예. 참 많이 쓰고 그렇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예. 어떤 동물을 사육을 예. 해서 그들을 우리가 도축을 해서 먹는 예. 거에 있어서 예. 그런 거가 부메랑이 돼서 예. 쓰나미나 이런 게 예. 온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예. 예. 우리 이영미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예. 도축이 없는 나라 예. 그렇기 때문에 밤 늦게 개들이 나와서 대화를 하는 나라 예. 예. 뭔가 상상을 해도 예.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부탄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던데요. 부탄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영미 대표님 지금까지 이야기만 듣더라도 일단 행복이란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편안한 느낌 나를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어 평화가 오리라고 생각을 행복이라는 거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 부탄은 저녁이 되면 불빛이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불빛이요? 예. 네. 있긴 있는데 불빛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가는 일찍, 그러니까 9시 전에 문을 닫아요. 아. 그러면 사원에 불빛은 남아있는데. 사원이요? 예. 네. 사원은 불빛을. 아, 불교 문화권이니까. 예. 네. 사원 말씀하시죠. 사원은 불빛이 네. 있는데 거리에 불빛들이 별로 없으니까 네. 굉장히 차분하고 사람들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정적이고 뭐 생각을 하고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그런 느낌이 있고요.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행복 지수가 높은 까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더니 가이드가 하루에 4번 이상 죽음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4번 이상 죽음을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가이드는 그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 4번 이상 죽음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죽음을 생각할 때는 아파서 많이 힘들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그 생애 한가운데 삶의 한가운데서 멈춰서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거나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거나 예 그래서 무력이나 뭘 많이 가지고 많이 하고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겸손해지고 마음이 신성해질 것 같아요. 벚꽃에 부탄에는 네. 거기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그 깃발이 있어요. 무덤이 없고 네. 예, 그냥 아 죽은 그 사람과 행복했던 시간들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죽은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내 다음 세상에 어떻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연결되는 거죠. 단절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오늘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삶 지금 현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내 삶이 바탕이 현재 삶이 바탕이 돼서 다음 생으로 연결되니까 그리고 물질은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다 알잖아요. 내면을 더 가꾸는 그런 시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밤과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 그러면은 우리 이영미 대표님이 네. 말씀하신 거로 네. 보면 행복지수가 높은 거는 네. 물론 천연의 어떤 예. 자연 환경도 있지만 그렇죠. 부탄의 그런 사람들이 예. 명상 그렇죠. 아니면 예. 수련 이런 예. 거를 꾸준하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아. 그게 생활화되어 있는 네네. 거죠. 예. 어떻게 앉아서 뭘 특별히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뭐 국왕이 정치를 잘해서 네. 자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국민들의 심성 개개인이 어째 보면 이런 삶의 철학이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 이번 부탄 채식여행 잘 들으셨나요? 이 게스트로 나왔던 이영미 대표님의 채식평화연대 시민단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식평화연대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채식평화연대는요. 채식이 인류와 지구를 더불어 살리는 기림을 알리고 실천하는 생활문화운동 단체예요. 부탄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건 기본적으로 도축이나 낚시가 금지되어 있는 평화의 기운이 있는 건데 그 평화의 기운을 채식으로서 채식은 다른 동물을 해치지 않는 거니까 그런 평화의 기운을 채식으로 만들어 가려는 그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채식평화연대거든요. 예, 그래서 채식평화연대는 우리 사회나 환경, 지구를 건강하고 예,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천의 방법으로 채식을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고 그걸 생활 속에서 풀어나가고자 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민간 단체예요. 아, 민간 단체요? 그러면 예, 예. 채식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예. 모이신 분들이 그렇죠. 함께한 단체. 그렇죠. 그거는 생활로부터 네. 비롯된다는 거죠. 아, 생활로부터요? 예, 그리고 생활의 네. 변화가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아, 생활의 변화가. 그렇죠.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그렇죠. 변하지 않으면 예.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혼자서 개개인 예. 호텔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모을 때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얼마 전에 그런 거 해봤습니다. 예. 광화문에서 예. 촛불, 예. 촛불 집회 예. 해봤죠. 네, 예. 그런 거 예. 상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 예. 한 사람의 개개인의 시천이 모여서 또 여러 사람이 같이 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네. 그걸 일상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그리고 아. 매끼의 밥상에서 네. 평화를 실천할 수 있다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건강은 네. 축복이고 네. 그리고 저희가 채식평화연대가 네이버 카페에 있어요. 그래서 아 저희 네이버요? 활동, 예, 네이버 카페에 채식평화연대가 개설되어 있어서 네. 거기서 저희 활동을 접하실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에 이제 소통도 이루어지지만 네네. 오프라인으로 각 지역에서 지역 모임을 하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예, 예. 채식평화연대는 이영미 대표님 언제쯤 만들어진 건가요? 저희가 창립은 2015년 5월 30일에 했어요. 아, 2015년? 그럼 예. 얼마 안 됐네요? 예, 이제 만 두 돌이 지났지요. 예. 아, 예. 두 돌? 예. 2년 정도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제 전국에 다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일단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부권, 예. 북부, 중부, 남부 예. 이렇게 나눌 예.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서울, 예. 우리 북부 권이라고 보통 하는 이 서울에 예.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있는 분들은 예. 어떤 식으로 이 활동을 접하거나 이 단체를 만날 수 있나요? 예, 저희가 채식평안대가 전국 네트워크인데 네. 각 지역의 지역 모임이 네.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가까운 지역에 지역 모임 참여하면서 이런 채식의 기운이나 채식으로서 세상을 좀 더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게 서울 경기 지역 모임이 있어요. 아, 서울 경기 지역 모임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채식평화인데 네이버 카페에 네네. 그런 지역 알림 소식이 있어요. 아. 예, 거기를 그 할 수도 있고 또 지역 대중 강연이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예, 저희 이제 활동으로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 네, 예. 그러면 우리 북부에 계신 예, 예.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계신 분들은 서울 모임으로 예.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예. 중부에 계신 예. 뭐 대전이나 예, 이런 예. 쪽에 계신 분들은 예.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예, 또 대전 모임도 있고요. 네네. 예, 그리고 남부 쪽에는 이제 울산하고 부산, 아. 그리고 경남 진주 모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이영미 예. 대표님 발음을 들어보면 예, 경상도 살짝. 네. 네. 경상도 어디쯤인가요? 네. 저 울산이에요. 아, 그러면 울산 모임이 있겠네요. 예, 울산 모임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예, 저희가 채식평화인데 이전에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서. 네. 예, 그리고 서울에 사시더라도 지역에 내려오실 기회가 있으면 각 지역 모임에 또 들러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채식평화 연대는 전국 단위로 네.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또 채식평화 연대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일상에서라고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요, 일상에서 또 생활 속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싶으면 채식평화 연대에 어디로 연락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면 좋을까요? 아, 채식평화연대 네이버 카페에 네. 가입 인사를 남겨주시면 아, 예. 저희가 이제 연락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저희 이제 상관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 네. 채식평화연대가 부탄 네. 여행을 네. 다녀온 이야기 많이 들었죠? 네. 청취자분들도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요. 이번 부탄 여행기를 통해서 많은 공감 이루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행기 이야기 이야기를 들은 걸로 하고 네. 이만 이번 편을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